헐벅의 소설 대지는 출판사 14곳으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반 고흐가 살아있을 당시에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그의 그림에 침을 뱉곤 했습니다. 베토벤, 그는 청각을 잃은 후에 대부분의 교향곡을 작곡했고 작가 오헨리는 옥살이를 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결국 세상 일이란 지금 당장 눈앞에 벌어진 결과만 갖고 손실과 이익 따질 수는 없는 거겠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뭐 그런 일들도 또 다른 계기가 될 수 있고요. 상처가 아물면 더 깊은 굳은 살이 박힌다는 것을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요즘 대학 입시 합격과 낙방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여러분 힘드셨죠? 하지만 힘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날이 추우면 마음이 더 춥고 스산하게 느껴질 때가 많죠. 자, 오늘 굉장히 추웠는데 저희 첫 곡이 조금이라도 그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서울 서초구 방배 4동의 윤인석 씨가 신청하신 Once Upon a Time in America 중에서 Cock Eye Song, 게오르그 장피엘의 팬플루트 연주였습니다. 뭐 이 곡은 하이틀에서 박태훈 씨도, 최영철 씨, 박의병 씨, 정선교 씨, 한승엽 씨, 홍지수 씨, 박일국 씨, 동현 씨, 개포동의 형모 씨, 양옥렬 씨 이렇게 많은 분이 신청해 주셨어요. 오늘 제가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내복을 입은 날이었어요. 정말 춥더라고요.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고입을 준비하고 계신 광주의 경우 학생이 처음으로 1년 반 정도 방송을 듣다가 이제야 엽서를 띄우셨는데 그 이유가 참 재밌네요. 제 이름이 과연 정은임인지를 조사하는 기간이 1개월 걸렸고요. 한 달 걸렸고 각 요일별 특별 코너의 변화에 따른 적응력 조성 기간이 3개월이 걸렸고요. 또 이 방송이 영화음악에 관한 것인 만큼 영화음악에 대한 지식을 확보하는 기간 6개월이나 걸렸고요. 새벽 2시까지 자지 않고 버티기 위한 인내력 배양 기간 또한 6개월입니다. 예, 정말 뭐 이 정도면 의지의 화신이네요. 경호 학생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십니까? 저희 시간에 이렇게 적응을 하는데요. 아, 그러면 좀 곤란한데. 자, 여러분 최근에 이 소식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Without You를 부른 가수 해리 닐슨이 세상을 떴다는 소식이요. 이 Without You는 팝의 명곡이라서 정말 방송국에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곡이었는데요. 이 해리 닐슨은 1941년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났으니까 올해로 우리 나이 54신생이죠. 영화음악, 뭐 TV영화음악 많이 작곡했고요. 출연도 했습니다. 뭐 그저 그런 영화였지만 Son of Dracula 같은 경우는 비틀즈의 링고스타와 함께 출연을 했죠. 여기에 바로 그의 명곡 Without You가 삽입됐고요. 그는 이미 고인이 된 비틀즈의 존 레논과도 절친하고요. 링고스타와도 아주 절친한 친구라고 하네요. 오늘 그를 기리면서 그의 노래 한 곡 들어볼까요? 하이텔의 정윤상 씨, 홍순희 씨, 그리고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김경희 씨가 신청하신 곡입니다. 영화 Fisher King 중에서 How About You. 해리 닐슨이 그가 태어난 뉴욕을 사랑하고 또 6월을 사랑한다고 노래하죠. How about you?

la voisin. Tightly feeling the rapture grow, like a flame burning brightly. But when she left, gone was the glow of blue velvet. But in my heart there'll always be precious and warm a memory. Through the years, and I still can see blue velvet through my tears. Precious and warm a memory through the years, and I still can see blue velvet through my tears. The Last Picture Show에 삽입된 토니 베넷의 노래 Blue Velvet이었습니다. 역시 좋은 노래는 누가 불러도 좋네요. 토니 베넷의 음성도 아주 감미로웠죠. 자, 오늘 속 지겜비 시간입니다. 93년에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 사실 하이틀의 이재경 씨가 왜 꼭 지겜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 얄궂은 발음 막 이러셨는데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 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양해를 구했었거든요. 작년에 조금만 봐주세요. 자, 지겜비 오늘 아홉 번째 영화 소개해드릴게요. 피터 보그다노비치가 1990년에 만든 마지막 쇼, 원제 텍사스 윌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작품은 역시 그 자신이 1972년에 만든 라스트 픽처 쇼, 이 영화의 속편격인 영화입니다. 피터 보그다노비치 감독. 아유, 발음도 어려워요. 원래 20살 당시 한 20대 때부터 명성을 날리던 세계적인 평론가였어요. 그런데 영화 감독으로서의 피터 보그다노비치를 우리는 그 평론가로서의 명성 못지않게 새롭게 각인시켜준, 확인시켜준 영화가 바로 이 라스트 픽처 쇼입니다. 또 이 영화는 그의 대표작이자 실제적인 데뷔작이라고도 할 수 있죠. 72년작인 라스트 픽처 쇼는요. TV 때문에 영화가 타격을 입기 시작하던 1950년대 텍사스주의 아나린이라는 시골 마을이 무대인데요. TV에 밀려서 폐쇄돼버린 마을 극장을 이 마을에서 자란 소년 소녀들의 청춘의 끝과 같은 맥락으로 아주 훌륭하게 표현해낸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청춘이 끝나는 시간이 있듯이 영화가 전성기를 누리던 호시절도 끝나간다. 이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중복해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더 깊고 더 넓게 전달해준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 청춘 영화의 걸작인 라스트 픽처 쇼의 속편, 그러니까 오늘 GMB 아홉 번째 영화 마지막 쇼는 무대는 전편과 똑같아요. 하지만 시간은 33년이 지난 84년입니다. 주인공들도 역시 전편의 주인공들이 나이만 먹은 채 그대로 등장하고 있어서 세월의 흐름을 그대로 실감하게 만드는데요. 전편 때만 하더라도 신인이었던 시빌 셰퍼드 그리고 제프 브리지스가 이제는 주름살도 드문드문 보이는 중년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전편에서 청춘을 불사르던 세 명의 주인공, 소니, 드웨인, 그리고 제이씨. 그 중에서 드웨인, 제프 브리지스는 석유 회사를 하고 있지만 경영난으로 파산 직전입니다. 그의 아들 디키가 있는데요. 이 디키도 그 옛날의 드웨인처럼 동네 유부녀들을 있는 대로 유혹하고 다닙니다. 그런가 하면 편의점을 하는 소니, 티머스 바텀스는 재산도 있고 생활도 안정되어 있지만 이제는 흔적만 남은 그 옛날 그 극장의 지붕에 올라가서 마음속으로 영화를 보면서 과거만 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신이 약간 이상한 상태입니다. 소니, 그는 자신의 인생이 실패했고 고교 시절부터 라이벌이었던 드웨인에게 늘 졌다는 생각에 빠져 있어요. 이런 그들에게 어느 날 고등학교 시절 마을 최고의 미인이었던 제이씨, 시빌 셰퍼드가 역시 주름살 가득한 모습으로 기향하면서 그들의 삶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는 시골에서의 중년 생활. 그것이 과연 어떤 느낌일지 특별한 사건 없이도 표현해준 영화가 아닌가. 이 작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만약에 전편 라스트 픽처 쇼를 보시지 않았더라면 그런 분들에게는 고문 같은 영화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좀 인내력을 요하는 영화입니다. 드림박스에서 출시된 마지막 쇼, 텍사스 휠에 삽입된 주스 뉴튼의 노래 들어보죠. Keen of Hearts. 서울 영동고등학교 2학년 윤석호 학생 그리고 하이텔의 임효빈 씨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마지막 쇼 텍사스 휠에 삽입된 주스 뉴튼의 노래 킨 오브 하츠였습니다. 자, 속지겜비 열 번째 영화는 만보킹입니다. 만보킹. 국내에서 개봉은 안 됐지만 노래는 참 친숙해요. 지난해 아카데미에서 주제가상 후보에 오른 Beautiful Maria of My Soul. 여러 번 저희 시간에도 들려드렸죠. 영화는 1952년에 쿠바 하바나에서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만보를 연주하던 네스타는 동생 세사와 함께 청혼의 꿈을 안고 미국 뉴욕으로 떠납니다. 하지만 뉴욕이 아무리 만보 음악의 최고 유행지라고 해도 형제들에게 이곳 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동생 세이사는 남의 여자가 된 애인 마리아를 잊지 못해서 괴로워하죠. 그리고 세이사는 형처럼 만보 음악가로 성공하고야 말겠다 이런 야심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자유롭게 음악을 작곡하면서 조용하게 살고 싶을 뿐이죠. 그래서 동생은 시간이 흐를수록 향수와 절망감만 깊어갑니다. 이제 그럭저럭 시간이 흘러서 세사는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하지만 고향을 그리는 그의 마음엔 변함이 없죠. 이제 형과도 사이가 나빠집니다. 결국 자신의 사랑이었던 마리아를 그리면서 작곡한 노래 아름다운 마리아가 대성공을 거둔 뒤에 세사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뜨고 맙니다. 자기 때문에 동생이 죽었다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형 네스타. 그가 얻은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인생의 값진 의미 그리고 형제였죠. 만보킹 이 영화는 그 내용 자체도 재미있지만요. 실제 만보 뮤지션들이 등장해서 펼치는 그 무대가 더욱 매력적입니다.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죽은 동생을 그리면서 형이 부르는 노래는 정말 가슴 한편을 찡하게 올려주죠. 자, 그 노래 들어볼까요? 루스 로버스가 부릅니다. Beautiful Maria of My Soul. On an empty stretch of beach, in the pattern of the waves, drawing pictures with my hand, in the sand I see your face, skipping pebbles on the sea, wishing for paradise. Sandcastles crumble below, the restless tides ebb and flow, listening to a shell. if I ever love again. Even then, nothing will change, and the taste of you remains, clinging to paradise. But as the distance from you grows, all that my heart ever knows, hunger for your kiss, SKC에서 출시된 만보킹 중에서 Beautiful Maria of My Soul, Los Lobos의 노래였습니다. 속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 11번째 작품은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버드입니다. 이 작품은 뭐 까예리 시네마가 선정한 80년대 영화 200선, 이 시간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이 제목인 버드는 30년대부터 50년대에 이르기까지 재즈 아티스트로 활약했던 알토 색소폰 주자 찰리 파커의 별명이에요. 뭐 그의 설명은 이 정도로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모던 재즈의 창시자고요. 밥 스타일을 아주 발전시켰고 재즈 역사에서 가장 독창적인 인물, 역사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인물이죠. 이 영화 버드는 찰리 파커가 자살을 시도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진정한 재즈 뮤지션이 되지 못했다고 절망을 하고 있는데 이때 어린 딸까지 죽었기 때문이죠. 버드는 급히 병원으로 후송되고 영화는 이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재즈의 왕으로 불리워지기까지 걸어온 그 음악가로서의 외로운 여정, 또 그의 또 다른 열정이었던 아내 첸과의 사랑, 이런 한 외로운 음악가의 예술과 사랑이 그려지죠. 영화에는 실제로 머드가 찰리 파커가 연주했던 재즈 넘버가 백뮤직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는데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재즈광이라는 것은 뭐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죠. 영화 크라잉 게임에서 영국군 흑인 병사로 나왔던 포레스트 휘테이커가 이 삶의 영광을 짧지만 아주 강렬하게 맛보고 세상을 떠난 버드 역, 찰리 파커 역을 열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작품으로 88년 깐느에서 나무 주연상을 수상했죠. 자, 한마디로 예술의 혼을 지닌 한 인간이 음악에 대한 열정과 남편으로서의 평범한 삶 사이에서 방황하다가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감독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3시간 가까운 영화를 아주 느린 템포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음악 영화로서는 최고의 영화로 손꼽힙니다. SKC에서 출시된 영화 버드, 이 마지막 장면에 나온 곡을 들어보죠. 이 마지막 장면은요, 찰리 버드 파커의 죽음을 의미하는 심벌이 허공 중에 쫙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장례식이 이어지는데, 비 오는 날 장례 행렬이 지나가면서 그때 찰리 파커, 찰리 버드 파커가 부르는 노래가 흘러나오죠. Kansas City 들어보시죠. Come with me if you want to go to Kansas City. 하이텔의 전민규 학생. 어머니 병환이 좀 어떠세요? 몸이 좀 나아지셨는지 모르겠네요. 전민규 학생은 재즈 냄새가 물씬 나는 사실 챗 베이커의 연주를 부탁하셨는데 저 찰리 파커 어땠습니까? 아주 우아하게 스윙하는 그의 독창적인 스타일이 뭐 노래를 부르는 중간중간에 그 알토 색소폰도 잘 드러났죠. 영화 버드 중에서 캔사시티 그의 노래였습니다. 자, 속지겐비 12번째 작품은 93년작입니다. 최근작 매니와 준. 극장 개봉이 되지 않고 곧바로 비디오로 출시됐죠. 제가 이 비디오 빌리려고 정말 우리 동네에 있는 비디오 가게가 한 10개 정도 되는데 다 들락들락거렸어요. 참 오랫동안 힘들었죠. 아마 주연을 맡은 쟈니 데뷔 국내에서 꽤 알려진 청춘 스타였기 때문에 그렇게 비디오도 인기가 높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자 주연은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의 이지 역으로 잘 알려진 메리 스튜어트 맨스터슨이 맡고 있습니다. 준, 메리 스튜어트 맨스터슨은 어릴 때 부모를 잃고 그 충격으로 정신이 약간 이상해진 아가씨입니다. 그녀의 유일한 취미는 자신만의 상상의 세계를 온갖 물감을 섞어서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준의 오빠 베니, 아이단 키는 그런 동생을 12년이나 보살피느라고 자기 청춘을 희생한 아주 책임감 있는 청년이지요. 이 두 사람의 생활에 어느 날 예기치 않은 식구가 한 명 끼어들어요. 베니가 아는 친구의 사촌인 샘, 쟈니 데뷔입니다. 이 샘 역시 사람들로부터 전응하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처지지만 그에게는 아주 특별한 재주가 있습니다. 무성영화 시대의 스타들 흉내를 기가 막히게 해내는 재주지요. 버스터 키튼, 찰리 채플린, 또 해럴드 로이드 같은 배우들이 그의 단골들이에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샘은 청소면 청소, 요리면 요리, 뭐 못하는 게 없습니다. 특히 치즈 샌드위치를 전기 다리미로 요리하는 솜씨에는 정말 메뉴와 준 모두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죠. 어쨌든 함께 생활하게 된 메뉴와 준 그리고 샘. 혹시 무슨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까 위태위태하긴 하지만 그런대로 재미도 있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마침내 일이 터지죠. 늘 사고만 치는 정신병 환자 준과 순수하지만 글도 모르는 저누나 샘이 사랑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행복하던 세 사람의 관계에는 한바탕 태풍이 불어닥친 거죠. 가위손, 아리조나 드림의 쟈니 데뷔.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무성영화 스타들의 연기는 정말 놀라울 정도인데요. 그를 두고 헐리우드의 한 평론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성영화 시대의 위대한 연기자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쟈니가 모방하는 것처럼 쟈니를 모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말 이 정도면 대단한 칭찬이죠. SKC에서 출시됐는데요. 대구 서구 평리 3동에서 강정민 씨가 쟈니 데뷔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하셨는데 저희가 예전에 한번 영화인 소개하면서 해드린 기억이 있거든요. 오늘은 그냥 그가 나온 이 영화의 음악을 들려드리는 것으로 저희가 때우면 어떨까 이렇게 혼자 생각해봅니다. 음악 들려드릴게요. 영화 베니와 준에 삽입된 I'm Gonna Be 500 Miles, Proclaimers의 노래입니다. When I wake up, well, I know I'm gonna be the man who wakes up next to you. When I go out, yeah, I know I'm gonna be the man who goes along with you. If I get drunk, well, I know I'm gonna be the man who gets drunk next to you. And if I haver, yeah, I know I'm gonna be the man who's havering to you. But I would walk 500 miles and I would walk 500 more to be the man who walked 1,000 miles to fall down at your door. When I'm working, yes, I know I'm gonna be the man who's working hard for you. The money, reason for the work I do. I'll pass almost every penny on to you. When I come home, when I come home, oh, I know I'm gonna be the man who comes back home to you. And if I broke, well, I know I'm gonna be the man who's growing older than you. But I would walk 500 miles and I would walk 500 more just to be a man who walks 1,000 miles to fall down that I'm lonely. Well, I know I'm gonna be the man who's lonely without you. And when I'm dreaming, well, I know I'm gonna dream about the time when I'm with you. When I go out, when I go out, well, I know I'm gonna be the man who goes along with you. And when I come home, yes, I'm gonna be the man who comes back home with you. I'm gonna be the man who's coming home with you. But I would walk 500 miles and I would walk 500 more to be the man who walks 1,000 miles to fall down at your door. I'm gonna be 500 miles. 영화 베니와진 중에서 프로크레이머스의 노래였습니다. 속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 지겜비 오늘 네 편 소개해드렸습니다. 아홉 번째 영화는 아홉 번째 영화부터 소개해드렸죠. 마지막 쇼 원제는 텍사스 휠이고요. 피터 보그다노비치 감독의 영화 드림박스에서 출시됐습니다. 그리고 만보킹 원제는 만보킹스고요. SKC에서 출시된 아르네 글림처 감독의 작품이었어요. 11번째 작품은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버드, SKC에서 출시됐고요. 그리고 좀 전에 음악을 들으신 베니와준 역시 SKC에서 출시되었고 제레미야 스웨식 감독의 작품이었습니다. 어머 자영이 거구나. 정말 반갑습니다. 전북 1위 중앙동에서 박자영 학생이 편지 받을 때마다 이렇게 맞아달라고 하셨어요. 자영이 거구나. 예, 앞으로 편지 많이 띄워주신다고요? 고맙습니다. 자영 학생이 신청하신 곡이 여러분이 신청하신 거랑 겹치네요. 우리들의 영원한 오빠 케빈 코스너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하면서 성동구 중곡동에서 서효림 학생이 그리고 대전동구 가양이동에서 윤미정씨도 그런가 하면 청주 외국어 고등학교의 이은영 학생도 케빈 코스트너의 생일을 축하해 오셨네요. 아, 오늘 생일이군요. 자, 그럼 그가 출연한 영화 중에서 한 곡 띄워드려야겠죠. 늑대와 추물 중에서 버팔로 사냥 장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띄워드립니다. 타이틀의 정성원 씨, 친구 정섭이, 호정이와 지금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 늑대와 추물 중에서 버팔로 산행 장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을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첫 부분에 음악을 들려드리면서 엽서를 지나쳐버린 것들이 몇 개가 있네요. 서울 도봉구 쌍문사동의 호성민 씨, 경기도 동두천 씨의 김진필 씨. 이 진필이라는 이름은 저 6살 때 남자친구 이름이랑 똑같아요. 아, 참 잘생겼었는데 아랑드론 같았어요. 김진필 씨, 그리고 우리 가족 남동생, 우리 언니들 늘 식당일 때문에 힘드신 엄마, 내일이면 5시에 일어나셔야 할 아빠, 친구 월숙이와 함께 듣고 싶다고 하신 경기도 화성군의 최누구누구 씨, 그리고 강남구 대치이동의 황은경 씨, 노원구 상계우동의 이동민 씨. 자, 오늘은 대전 서구 가장동의 이지영 씨의 신청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은행터리와 아빠와 나중에서 잔니의 테마 들으면서요. 홍동식 PD와 전해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세요.